서도 양글 남녀 서도 양글 남녀 서도 양글 남녀 서도 양글 누가나 레멘자 누가나 랑글루 누가나 라루차 누가나 라촌베 누가나 Lele, ah, lele, lele, lele, ah, lele, lele, ah.